중종의 200일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조직이 용도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관한 사회과학 부문 토론회가 21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과학, 교육, 출판 보도, 혁명사적, 당 간부 양성기관 교원, 연구사, 강사, 기자, 편집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 역사의 빛나는 장을 나로새긴 중종의 200일 전투를 진두에서 조직 영도하시어 사회주의 강국건설 투쟁사에서 또 하나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적에 대하여 해설 논증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.